하얀 언덕 도시 위 꿈을 그려가네. 희망이 가득한 곳 모두가 기다려.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어. 발 맞춰 걸어가며 하얀 언덕 도시 하얀 언덕 도시 꿈을 펼쳐나가자. 하얀 언덕 도시 꿈을 함께할 거야. 하얀 언덕 도시 꿈을 펼쳐나가자. 모두가 손을 잡고 빛나는 내일로 하얀 언덕 도시 꿈을 함께 할 거야. 하얀 언덕 도시 꿈을 펼쳐나가자.